우리나라에서 나무모 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자강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양묘장들을 잘 꾸리고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, 공업화, 집약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나무모를 지난해보다 3,500여만 그루 더 생산했습니다. 한편 각지 요로 양묘장들에서는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작업의 질과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 개발한 산림기계들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 생산에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.